라디오인 게 안타깝네요. 이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뭐? 아, 무슨 표정? 정말. 아, 어떻게 했는데? KBS 라디오 7개 채널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정보들을 사진과 기사, 그리고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는 라디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 radio.kbs.co.kr. 이근철의 Good Morning Pops. 굿모닝 GMPers.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We are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Today is 2016. January the 20th is Wednesday. DJ 이근철 인사드리고요. Good morning, everyone, and welcome to the program. I'm John Valentine.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 혹은 1년 후의 내 모습 궁금하신가요? 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뭘까요? Ooh, how can we predict the future, huh? Uh-huh. Perhaps reading tea leaves. Tea leaves? Or palm reading. or watching our dreams closely. 아, 네, 손금도 보고 다 보자고요. Uh-huh. 자,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미래를 계획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Actually, American writer and illustrator Dr. Seuss said, Only you can control your future. 맞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Only you, 여러분만이 can control your future. 여러분의 미래를 그렇게 통제하고 계획하고 다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자고요. 저는 미래 통제하기 싫어요. Then love somebody else. Love someone by Jason Mraz. 네, 방금 듣고 오신 잔잔하면서 멋진 곡은요. Oh, that was a very, very nice song. I like that a lot. Thank you very much, Jason Mraz. Love someone. 네, 음악도 사랑하고 사람에 대한 열정과 사랑도 가득한 Jason Mraz의 노래를 듣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진짜로 진심해서 이렇게 음악을 하고 있고 He loves what he's doing. I think he loves Korea too. He's been here several times. 맞습니다. 한국에만 벌써 정말 한 다섯 번 왔나? Yeah, very good entertainer. Thank you, Jason Mraz. 자, 콩 게시판 역시 JJ Brothers의 패밀리 멤버답잖아요, 그죠? Jason Mraz and three brothers. That's right. Okay, 자, 콩 게시판. Well, Jacob, appears we have a message from GMP'er 임지연. 네, 알람을 끄고 다시 자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오늘은 꼭 GMP를 본방 사수하고 말겠다는 절실한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워서 절실한 마음이 이겼습니다. 오늘처럼 꾸준히 들어서 매일 아침 GMP 듣기 제 습관으로 꼭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셨어요. 임지연 가족 누구나 다 이러한 할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유혹과 도전 사이에서 항상 고민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멋지시고요. We are so proud of you. Absolutely. You know, especially on a cold morning like these days, it's tempting to just pull that blanket over your head in the morning. So we appreciate you, GMPers, for tuning in. 맞습니다. 자그마한 도전과 자그마한 성공이 나중엔 커다란 성공을 만들어내는 밑거름이니까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사연 남겨주신 임지연 가족 GMP에서 마련한 선물이에요. 스피킹 시험 무료 응시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콩 게시판에 사연 남겨 싶은 분들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콩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들으면서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은요, 각종 포털 사이트 굿모닝 팝스 치시고요.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Find this tab, please. That's right. Look for this. It says Join GMP now. 네. 요 게시판에 어떤 내용이든 좋으니까요. We'll be waiting for your stories. 자, 오늘도 GMP 예스부터 챙겨 들으셔야 되겠죠. 그냥 시작하면 뭐가 나오지? 궁금할 수 있지만 저희는 또 이 전체 appetizer. Okay, we're giving it to you now with this angel. Ladies and gentlemen, it's look ahead time with Jaemin.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Jaemin의 look ahead time. GMP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알찬 영어 표현 퍼레이드. 즐길 준비 되셨나요? Let's get it started. We're back to square one. 우린 원점으로 돌아왔어. We're back to square one. I thought that I was strong. 난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I thought that I was strong. You know me more than I know myself. 네가 나보다 날 더 잘 아네. You know me more than I know myself.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계속해서 굿모닝 팝스와 함께 하시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세요. Thanks a lot, Jamin. Oh, GMP, stand by. We will get to all of those expressions very soon. Screen English. Welcome back once again to Mission Impossible Rogue Nation. 네, 1월의 영화 Mission Impossible 다섯 번째 시리즈죠. 바로 Rogue Nation. 네, 악당의 나라란 뜻인데요. 자, 오늘은 on what pages? GMPers, please open your books and join us for today's movie episode. We're on pages 142, 143. 네, 142, 143페이지고요. On the right side page, what's happening there? Well, we can see that two of our leading actors, they're right in the middle of a big project and they're planning their next move. 맞습니다. 왼쪽에 전화를 받고 있는 사람이 탐 크루즈 같죠, 그죠? 자, 왼쪽에 나오는 우리말 부분 보시고요.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IMF 요원 브랜트가 신디켓과 연루된 비밀 계좌가 담긴 장부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커다랗게 좌절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설명을 바탕으로 브랜트가 요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할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round of challenge, starting tips. So what you're saying is, there is no ledger, which means we have no proof that the syndicate even exists, so we're back to square one. Only now we are all wanted by the CIA. I'm so proud of us. 네, what did you catch? Well, you know, he does speak so quickly, but he does mention a word we've talked about before, ledger. 맞습니다, ledger. 장부란 뜻으로 지난번에 봤었잖아요. Mm-hmm. 그 다음엔 거기에는 뭐 syndicate이라고 하는 배경 설명이 나왔던 표현도 들렸고요. Sure. 그 다음에 아까 제이민스가 해줬던 square one. Very interesting expression. 맞습니다. 그래서 원점이란 뜻인데.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미중앙정보부. 아, yeah, yeah, yeah. He said the CIA. 이렇게 몇 가지 들리는 표현 갖고 전체 그림의 기본 스케치를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stay on the left side page because I'm going to sum it up for you. Okay, what's happening now? 네, 그러니까 내 말은 장부라는 것은 없고 우리에게 신디케이트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럼 우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네? 단지 지금 우린 CIA에 쫓기는 신세인 거고. 하,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다. 자, 이렇게 좀 연기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Yeah, you know, he has a sense of humor, doesn't he? 네. He's basically saying, wait a minute, here's a summary. Uh-huh. We had a plan, we had an objective, but we failed, and now we have a big problem. Oh, wonderful. 그러니까 비꼬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Yeah. Proud of us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상황을 그대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얼마나 더 들릴지 이 과정을 즐기셔야 재밌는 거죠. Okay? You're gonna enjoy the next round, right? Sound and vocab tips. So what you're saying is there is no ledger, which means we have no proof that the syndicate even exists, so we're back to square one. Only now we are all wanted by the CIA. I'm so proud of us. 네, 맨 마지막. I'm so proud of us. Mm-hmm. 자, 아직도 오른쪽 보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왼쪽부터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이 과정을 여러 번 find out, you know, what you know, what you don't know. Right? We're ready. 그러니까요. 안 그러면 무슨 병을, 무슨 어떤 병의 증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약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어디에 그 약을 쓸지를 알겠죠. 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장부라는 것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말하는 것. What you are saying is 맞습니다. What you say 해도 되는데 그건 늘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 you are saying. So what you are saying is 네, 장부가 없어? 있다 없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There is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no 붙일지 안 붙일지 가면 되고 장부는 아까 나왔죠. That's right. Again, the word ledger, L-E-D-G-E-R. Mm-hmm. There is no ledger. 네. 그 말은 하면서 앞에 나온 걸 다 받을 때에 혹은 어떤 결론을 이야기할 때 연결해서 얘기할 때는 which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꽤 많이 쓰이는 요약형으로 시험에도 진짜 많이 나오고 여기 뭐 대시 맞냐, 와시 맞냐, where가 맞냐. 근데 comma 다음에 which는 앞에 나온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증거가 없다는 거잖아. There is no ledger, which means we have no proof. 그렇죠. 어떤 증거일까요? 뭐가 있다는 증거. 그러면 syndicate이 존재하다. 존재하다는 뭐예요? 존재하다. Exist. E-X-I-S-T. E-X-I-S-T. 다음에 3인칭이니까 S 붙는 거고요. Yeah, your pronunciation is really important here because we're not really saying the word exit. That's different. This is exists. 맞습니다. 그래서 exit 아니면 exit 그러면은 출구를 이야기하고요. 아니면 동사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exist니까 이거는 존재하다죠. Sure. So, we have no proof that the syndicate even exists. 심지어 존재한다는 것조차 우리가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원점이라는 거잖아. So, we are back to square one. 이 표현 진짜 많이 해드렸죠. 그죠? Square one이니까 맨 처음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Back to square one. Yeah, you know, I like to think of this as a position, a starting place. Square number one, the next step is square number two, 그렇죠. and so on and so on. Well, the first starting square has a name. The name is one. 그러니까. Back to square one, back to the starting place. 맞습니다. The starting point. 다시 시작점으로 왔다는 얘기는 down to zero. Back to zero. We're back to square one. 네. 그러니까 지금 단지 우리는 말이야. Only now. 지금 CIA한테 쫓기고 있는 신세고. 쫓기다는 물론 무슨 뭐 we are being chased.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CIA에서 우리를 다 눈 뚫어지게, 그죠? 예, 눈 빠지게 찾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That's right. In the world of law enforcement, they often use this word wanted, simply meaning these are the people that the government is looking for. 네, 그래서 우리가 현상범, 옛날 서부 영화에 보면은 뭐 $50, $10 해가지고 딱 위에다가 wanted. Yeah, we see a lot of those posters, especially in cowboy movies or 그러니까요. gangster movies. 예. Wanted, dead or alive. yeah. 자, 생사불문, 무조건 현상금 얼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Dead or alive. Yeah. Well, this is what Brandt is saying. We're starting again, but something is different now. What's different? We're all wanted by the CIA. 아휴, 자랑스럽다 그래 우리가. Oh, I'm so proud of us. 진짜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he's being sarcastic. He says, look what we've done. We've achieved so much. 그러니까요. 오, 정말 많은 걸 성취했어. 이렇게 대단해. 아무것도 없네. 자, 이번에는요. 책을 덮으시고요. 브랜트의 기분. 그 다음에 실제로 브랜트 역할을 하는 할리우드 영화 배우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국계 할리우드 배우예요, 여러분이요.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큐를 드릴 테니까 도전해보세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말이지 장부가 없다는 얘기잖아. 자, 힌트는요. 바로 ledger, 그 다음에 what 이용해보세요. So, what you're saying is there is no ledger. 그리고 우리에게 말이야 syndicate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거 그게 심지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얘기잖아. No proof that 이거 이용해 보세요. Which means we have no proof that the syndicate even exists.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네. 자, square one. So, we're back to square one. 단지 지금 우린 CIA에 쫓기는 신세인 거고, 아휴, 우리가 자랑스럽다 그래. 자, 요거 뭘 이용해 볼까요? Wanted. Only now, we're all wanted by the CIA. Oh, I'm so proud of us. 네, 영화에는 실제 등장하지 않지만 에, 편집됐던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they all sang together. Wanted. 이런 장면이 있다는 거. 네, believe it or not. 자, 그러면요. 오늘의 key expression. We are back to square one. 네, 이거 기억하시면서요. 발음은 특별히 또박또박 나오고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예, 물론 빨리는 말합니다. 빨리는 말하지만 wanted가 wanted으로 들리는지 아니면 wanted으로 들리는지 한번 그것만 비교해 볼까요? 마무리합니다. The third round. The final wrap-up. So what you're saying is there is no ledger, which means we have no proof that the syndicate even exists, so we're back to square one. Only now we are all wanted by the CIA. I'm so proud of us. 네, 강조하냐고 wanted by 이렇게 얘기했고요. 발음 하나만 더 주의한다면 proud of us가 빨리 하면 proud of us. Oh, I'm so proud of us. 그렇게 들렸습니다. 오늘의 key expression. We're back to square one. 우린 원점으로 돌아왔어. 세 번 확인. We're back to square one. We're back to square one. We're back to square one. 네, 온 국민이 사랑하는 Your Turn Time.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연습하시라고요. Practice now. It's now or never. 아시겠죠? 나중에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 똑같은 거예요. Mm-hmm. 다시 한번. We're back to square one. Your turn. 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Square one. To square one. Back to square one. Okay? We're back to square one. Ah, that means a starting point. Oh, no. We're back to square one. 좋습니다. 여러분, 세 번 더 확인. We're back to square one. We're back to square one. We're back to square one. Oh, brother. 앞에 나온 표현을 rephrasing 해드리는 시간. It's time to practice our key expression in various ways. It's time to level up. 네, 기억나세요? 원점으로 돌아오다. 책 보지 마시고 뭐였어요? 아, 그러면 원래 있던 맨 처음에 starting point니까. Yeah, think about this. Maybe today we're on square five, but oh, failure. So, square four, square three, square two. Ah, we're back to square one. 네, 다른 말로 하면 맨 처음에 시작된 곳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니까 started from. We are back to where we started from. 맞습니다. We are back to where we started from.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그렇죠. 뭔가 맨 처음에 시작해서 그려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를. You know, yeah, that's true. Think about engineering, Jake. Mm-hmm. If you're going to build some item, the first thing you do is draw it on paper or on a drawing board. Mm-hmm. You get your designs and then you figure it out. So the very starting place is the drawing board. Back to the drawing board we go. 네, 다시 drawing board이니까 예, 그림 그리는 판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back to zero. Back to the drawing board we go. 네, we need to start over. 다시 한번 시작한다는 뜻으로 start over. 예, 비틀즈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Start again. 다시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대화 내용 here we go. So what you're saying is there is no ledger, which means we have no proof that the syndicate even exists, so we're back to square one. We're back to square one. We're back to square one. Only now we are all wanted by the CIA. I'm so proud of us. 네, 오늘 내용 잘 따라오셨어요. We are so proud of you. Oh, sure we are. 내일 장면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을 텐데, 와, 멋진 노래죠. Once in your life, you find her. Yeah. This is Christopher Cross. Best that you can do. It's actually from a movie called Arthur. Good Morning Pops와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선물 준비. IELTS시험 Cambridge에서 Grammar in Use, 한국방송 출판에서 월간 굿모닝 팝스 책과 어리어스리 3개월 구독권, 서울대학교 탭스관리위원회에서 탭스피킹 무료 응시권도 드립니다. 팝스 English GMP 표 Music Festival 팝스 English. 자, 리사 로브의 Stay,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You know, this song, Stay, actually received very positive reviews from most music critics who praised the lyrical and production side, and they liked the song's commercial potential. 아하하. 자, 그 곡, 오늘까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가사 부분, 지금 바로 on what page? Well, come on, you can join us. Look at the lyrics together on page 144. 네, 144 페이지 들려주세요. You said that I was naive. I thought that I was strong. I thought, hey, I can leave. Oh, but now I know that I was wrong. Cause I missed you. Yeah, I missed you. 네, 좋습니다. 가사를 아시면 더 가수의 마음이 다가올 겁니다. Again, page 144. These are the lyrics for today. You said that I was naive. 네, naive. N-A-I-V-E. 그러면은 E 액센트 있어요. Naive에서 순진하다고 그렇게 당신이 말했잖아요. You said. Yeah, when I see the word naive, I think of innocent, of course. Mm-hmm. But I also think of believing everything easily or mm-hmm. not really understanding reality. 맞습니다. 현실을 잘 모른다는 뜻도 숨어 있죠. You said that I was naive and I thought that I was strong. 나는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I thought, hey, I can leave. 어, 내가 떠날 수 있어,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but. Oh, but now I know that I was wrong. 내가 틀렸다는 걸 이제 알아요. 왜냐하면. Cause I missed you. 어, 당신을 그리웠으니까. Yeah, I missed you. 당신이 보고 싶었으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거 다 두고 너를 떠날 거야.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I missed you. 이런 거죠. Missing you. Yeah, that feeling can pass. Don't worry. Time will tell. Oh, yeah. 예, 어쨌든요. 난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I thought that I was strong. 네, 요거 기억하시면서 take a listen again. You said that I was naive. I thought that I was strong. I thought, hey, I can leave. Oh, but now I know that I was wrong. Cause I missed you. Yeah, I missed you. 네. 1994년 커다랗게 히트했던 Stay 당시 미국과 캐나다의 음악 차트 1위, 영국과 호주의 음악 차트에서는 6위까지 오르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You know, Lisa Loeb was actually nominated for the Best Pop Performance Award at the Grammys, but she didn't win. In fact, All for One, they won. Their song I Swear. 아, I Swear. 이 노래에 밀려서 예, 후보에는 올랐지만 예, Best Pop Performance 상을 못 받았군요. Mm-hmm. 자, 하지만 Brit Award에서는요 Best International Newcomer for the Single 부분에 상을 수상했었다고 하네요. Wow, that's very good, huh? And she continued on, of course, her career as a singer and even an actress even until now. 오, 가수 겸 배우 생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고요? 자, 그녀의 이야기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 테고요. Stay 오늘 가사 부분 다 아셨으니까 노래 부르기 전에 존 쌤의 목소리로 Let's go over it with John's voice. You said that I was naive and I thought that I was strong. Oh, I thought, hey, I can leave, but now I know that I was wrong because I missed you. Yeah, I missed you. 네, 좋습니다. 자, 여섯 줄인데요. 두 줄, 그 다음에 네 줄 한꺼번에 쭉 가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선창 바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Okay, sing together. You said that I was naive. I thought I was strong. 여러분. You said that I was naive. I thought that I was strong. I thought, hey, I can leave. Oh. No, I was strong. Missed you. Yeah, I missed you, 여러분. 예, 다시 한 번. Well, you know, she was singing quite quickly. It's difficult to catch that rhythm. But the truth is, if you practice again and again and again, learning to sing songs helps to develop your timing in conversation. 맞습니다. 노래 열심히 연습하시면 뭐 대화할 때도 타이밍이 딱딱 나오는데 오늘의 대화는요. A bad conversation, takes I guess. Takes practice, that's all right. Okay. I thought, our key expression again today, I thought that I was strong. 맞습니다. I thought that I sing well. You do, don't worry. 자, why don't you enjoy the whole tune now? Here it comes again from Lisa Loeb. This is Stay. Robert Harley. GMP 백화점의 푸드코트에서 산신령을 만나기로 했다는데 산신령님 저 왔습니다 로봇 달리에 제가 좀 늦었습니다 헬로 로봇 달리 여기까지 오는데 차가 억수로 막히더라고요. 아이, 미안합니다. Oh, no, that's okay. I've already ordered. 헐, 이 주문을 미리 했다고요. 설마 지가 먹을 것까지 시킨 건 아니지? Well, I ordered your food too. 뭐라고요? 아, 미리 주문하시면 왜 합니까? 아, 오늘은 지가 특별히 먹고 싶은 게 있었단 말입니다. 아이, 구수한 청국장이 땡겼다고요. I already knew it. I ordered 청국장 for you. 참말입니까? Wow, you know me more than I know myself. 이 사실 형님이 지보다 지를 더 잘 아시네. Well, that's not so difficult. 아, 푸드코트에 100가지 음식 중에서 우체 따갈고 그거를 시키노. 이 사실 형님 센스 짱입니다. Well, if you feel so grateful, you can buy me a very nice dessert. 아, 뭐예. 아이, 뭐든지 말만 하이소. 제가 팍팍 쏘겠습니다. 아이, 퍼뜩 먹고 나중에 여기 같이 갑시다. K-I-S-S. Keep it short and simple. Kiss your English.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Cool FM, The JJ Brothers의 Good Morning Pop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배울 표현. 내가 나보다 나를 더 잘하네. 무슨 말장난 하는 것 같지만 아니고요. 포인트는 내가 라는 건 뭐예요? You. 나를 안다. No. Know me. 그렇죠. Know me. You know me. You know me. I think I know her. 아, 그래? You know me. You know, 아, 노미를 아세요? 노미. Yeah. You know me. 자, you know me 씨를 아시는구나. 알겠어요. 그런데 뭐보다 더 라고 할 때는요. More than. 그렇죠. 내가 알다. I know. 그러면 스스로. Myself. 보세요. 어려운 단어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인가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머릿속에서. 그렇죠. 대상을 떠올리고 하시면 쉽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Let's put them together. 내가 나보다 나를 더 잘하네. You know me more than I know myself. 네. 뭔가 비교를 할 때 B보다 뭐, A보다 뭐 이럴 때 그렇죠. More than A. 그러면 그거보다 덜한 얘기죠. Mm-hmm. 자, 요거 여덟 번 연습합니다. On what page? Please join us this morning. We're looking at practice sentences on page 146. 출발할게요. Pattern practice. Step 1. 다들 아시죠? 흰 종이 준비, 영어 부분 가리시고 자, 어떻게 연결되는지 꼭 연습을 해보셔야 여러분께 돼요. 아시겠죠? Practice and make it yours. Number one, 내가 나보다 나를 더 잘하네. 라고 해서 more than I know myself. You know me more than I know myself. 그렇죠. 내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한다. 두 번째, 내가 아는 거 이상으로 사실 너는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준다니까. 그래서 help me. 그 다음에 네가 아는 거 이상이니까 more than 다음에 뭘 쓸까요? You actually help me more than you know. 보세요. 우리말로 막 하고 영작할 때는 어려울 것 같지만 you actually help me. 여기서 딱 끊으면 너 실제로 나를 돕잖아. More than you know. 네가 아는 거 이상으로. You actually help me more than you know. 세 번째는요. 내가 있었던 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있었던 것보다 내가 여기 더 있었잖아 라는 얘기니까 more than I have been here. You've been around here more than I have. 그렇죠. 그러니까 more than I have been around here인데 이게 기니까 그냥 more than I have. You've been around here more than I have. 네 번째, 그녀에게는 평균 이상의 팔로워가 있어 해서 more than the average. She has followers more than the average. 맞습니다. 그러니까 followers는 이렇게 서로 팔로우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있으면 그거 이상이더라. 자, 다섯 번째. 빌에게는 본인에게 주어진 것 이상의 운이 따른다니까. His share of luck. Ooh, good luck. Yeah, Bill has more than his fair share of luck. 네, 본인에게 주어진 것을 공평하다고 생각해서 fair라고 쓴 거예요. 응당이 받아야 할 것 정도. 그거 더 이상 온다는 얘기죠. Bill has more than his fair share of luck. 여섯 번째. 알버트는 내가 배울 수 있는 것 이상을 그렇게 배웠다니까. 내가 앞으로 평생 살면서 배울 만한 거. 오, 말도 안 돼. 이걸 다 배운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Albert. Albert has learned more than I will ever learn. In my life.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거 이상을 그냥 엄청나게 배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나는 생각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지서가 있어. I have bills. More than I care to think about. 네, 됐고요. 자, 그래서 care to는 못 마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 이것도 있었어? 라는 뜻을 여러분 느낌을 연결하시고요. Oh, I have bills more than I care to think about. 네, 그 친구 말이야. 마지막 8번. 쓸 줄 아는 것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있지. More than he knows how to spend. Oh, he has money more than he knows how to spend. 그렇죠. 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이 있다는 얘기니까. 1번, 4번, 8번. Rap, rap, let's wrap it up. 함께하는 랩타임 리뷰. 오늘 연습할 패턴은 A more than B. One more time. A more than B. Correct. The first one, give it a go. More than I know myself. You know me more than I know myself. You know me more than I know myself. Next one, number four, 평균 이상, more than the average. She has followers more than the average. She has followers more than the average. Number five, next one, number eight, more money. Here we go now. Okay. He has money more than he knows how to spend. He has money more than he knows how to spend. Fun time, great time, happy time. Coming up, step two, two, two. We've got three photos for three questions. Please join us now on page 147. In the first photograph, we can see, oh, there's a young child covering his ears, and he has a big bowl of popcorn. Yeah, maybe he's watching a horror movie. Looks like that, or a romance.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구나. 영어로 뭐라 할까요? 도전! You're not going to like this movie. You know me more than I know myself. You're not going to like this movie. You know me more than I know myself. 네, 너 영화 좋아하지 않을 거야. You're not going to like this movie. 네, 그랬더니 이미 그렇게 정하면서 마치 정해진 의견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야, 너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구나. You know me more than I know myself. 그렇죠, 딩동댕. The second photo. In the second photograph, it appears a woman is holding her smartphone and she's, maybe she's into social networking. 맞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딱 써 있잖아요. 그죠? 자, 그녀에게는 평균 이상의 팔로워가 있지. 자, 팔로워, 요거 뒤에 연결해 보세요. More than으로. 영어로 도전. Is Lisa into social media networking? She has followers more than the average. Is Lisa into social media networking? She has followers more than the average. 네, 리사가 SNS에 빠져 있어? Is Lisa into social media networking? 네, 그래서 into라고 하면은 어디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녀에게는 평균 이상의 팔로워가 있지. Yeah, yeah. She has followers more than the average.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she has followers, she has books, she has albums. 그다음에 뭐예요? More than the average. She has followers more than the average. 이렇게 연결하시면 생각보다 쉽고요. Okay, we are left with the last question. In the third and final photograph, it appears a gentleman has so much money, he's using it as his fashion statement. 돈이 너무 많아서 패션 스타일로 갖고 다녀요. Falling out of his clothing. 예, 좋습니다. 자, 그 친구는 쓸 줄 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있지. 요거 영어로 도전. Bill is loaded. He has money more than he knows how to spend. Bill is loaded. He has money more than he knows how to spend. 네, 빌이 돈이 엄청 많아. Bill is loaded. L-O-A-D-E-D 하면 그렇죠. Rich의 뜻이에요. Yeah, 아시겠죠? You know why? Think about this. If you are a truck and you're carrying a lot of items, the truck is heavily loaded with items. 맞습니다. Well, then if your bank account is very, very full, mm-hmm. you also are loaded. 네, 트럭이 뭔가 짐을 실으면 꽉 적재했을 때 heavily loaded 하면은 과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계좌에도 과적이 되면 돈이 많은 거니까. Bill is loaded. 네, 그 친구 쓸 줄 아는 것보다 더 돈이 많아. He has money more than he knows how to spend.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고요. 패턴 정리 끝났으니까 오늘의 정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표현 어떻게 연결해 주실지. John's Magical Recap. You know, Jake, considering physical fitness and being healthy, I decided to start a new hobby. And after much consideration, I decided that cow wrestling was a good idea. Well, I told Giltong that I was going to begin cow wrestling, and he said, John, you can't do that. And I told him, nonsense. Well, you know what? He was right. Yeah. I thought that I was strong, but that cow, he didn't move at all. I pushed and pulled, but nothing happened. And I told Giltong, you know me more than I know myself. Well, I guess cow wrestling is not going to work for me. We're back to square one. Okay, but you didn't get hurt. No, not yet. Good to know that. I will keep trying. Hey! 오늘의 돌발 팝 퀴즈. 문제 잘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은 굿모닝 팝스 홈페이지 돌발 팝퀴즈 배너를 클릭하시고 거기 남겨주세요. 아니면 문자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8910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과 포토 문자는 100원의 추가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Here comes the question. Today in Screen English we talked about the idea of starting over and going back to the beginning. We mentioned something interesting, some kind of a special board. What is that board? D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바로 보내주세요. 문제 정답.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 홈페이지 노티스 게시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을 텐데요. 세상의 기쁨. Here comes Three Dog Night with Joy to the World. Today's review time for Screen English First. 우린 원점으로 돌아왔어. We're back to square one. 네, 세 번 확인. We're back to square one. We're back to square one. We're back to square one. 네, back to square one 그러면은 원점이란 뜻이고요. Thank you, Jeremy. 자, 그 다음에 팝스 잉글리시 기억나세요? 난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Oh, I thought that I was strong. Who said that? She is Lisa Loeb. You said that I was naive. I thought that I was strong. I thought, hey, I can leave. Oh, but now I know that I was wrong. Cause I missed you. Yeah, I missed you. 네, 멋진 노래 좋습니다. I thought I was strong. 자, 마지막으로 키스 잉글리시 기억나세요? 뭐뭐보다 더 라고 할 때는요. More than. 네, more than you know.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당신이 나를 더 잘 아매. More than I know myself. You know me more than I know myself. One more time. You know me more than I know myself. 1월 20일 수요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칠 시간인데요. 끝곡은요. Oh yeah, we know this person, right? Mika. Yeah, the song's called The Origin of Love. 사랑의 기원에 대해서 오늘 한번 파헤쳐 보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앞에 계신 멋진 존 발렌타인 쌤. 나니 근처쌤. Have a great day, everybod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morning. That's right. Oh. The same time, same plac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Bye.